숨바꼭 찔할까요? 아하 그래 두 눈을 감아요. 저기 저기 풀잎 속에 숨었나 흘러가는 구름 속에 숨었나 아니야 뒤에 있잖아 다시 한번 너를 찾아서 다시 한번 너를 찾았어.